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브라질 연방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된 알로이지우 누네스 페레이라에게 18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새 직무 수행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